환성 외치며 여기 모인 너와 나 우리 기쁨의 환호 소리 높여 기뻐 뛰고 손뼉 치며 춤을 춰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노래해 소리 듣 높이 새로운 노래를 예수님께 노래해 너와 나 우리 온맘 다해 주님을 찬양해 어서와 주님께 노래하자 위대하신 그 이름 높여 찬양하자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영광 널리 외치자 주님께 목청 높여 노래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자 기쁨에 춤추며 찬미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 기뻐하는 하늘과 춤추는 땅 온 세상이 노래해 우리도 함께 나팔 불며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은 우리 힘 우리의 방패 우리의 사랑 구원의 반석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의 구원자 주님을 노래해 나의 노래 기쁨 되신 주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영원하신 사랑 승리의 환성 외치며 여기 모인 너와 나 우리 기쁨의 환호 소리 높여 기뻐 뛰고 손뼉 치며 춤을 춰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노래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송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미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양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노래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송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미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싱 할렐루야 사랑의 빛으로 우릴 밝히시는 분 영원도 아시어라 어둠이 이기고 빛으로 오신 그 사랑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네 너와 나 우리 모두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 전하네 주님 나를 사랑해 나도 주님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해 기쁨의 노래 불러 주님 너를 사랑해 너도 주님 사랑해 주님 모두 사랑해 사랑해요 예수님 승리의 환성 외치며 여기 모인 너와 나 우리 기쁨의 환호 소리 높여 기뻐 뛰고 손뼉 치며 춤을 춰요 할렐루야 주님을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노래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송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미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양해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노래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송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미해 예수님 사랑 영원히 찬양해 신 할렐루야